파도를 가르는 진도 땅패처럼 그대 그리고 나 떨어진 그 길은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신부 내일은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